내 맘이 그런가 봐요. 떨어지네 꽃잎에 도 설레는 날에 그대 생각에 잠 못 이루죠. 가슴이 떨리네요. 왜 이리 망설일까요? 이 밤이 다 지나기 전에 말할게요. 그냥 모른 척 웃어주세요. 그냥 모른 척 들어주세요.